한참을 바라보았죠. 그대와 함께 거닐던 그 길을 바보처럼 눈물이 내려와 내 메마른 입술 위에 번지면 멍하니 서 있게 되죠. 그대를 처음 만났던 이 길을 뭐 하나도 변한 게 없는데 맷솔리로 가는 나만이 여기에 돌아서 가려고 했죠. 이젠 그대를 지우려 하죠. 난 1년 후에 다시 또 이곳에 찾아올 그대를 Thank you.